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기억문서. 오늘의 날씨, 드디어 찬바람이 분다.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 모여있는 대화방에서 연달아 알림이 울렸어요. 한번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한참을 울려대는 대화방이죠. 오늘은 또 뭐가 장안의 화제래? 혼잣말을 하며 대화를 찬찬히 읽어가기 시작했죠. 띠링! 크크크! 나 오랜만에 생기부 열어봤는데 이거 은근 재밌다? 띠링! 와, 대입 준비할 때는 그렇게 닳도록 읽었었는데 나도 오랜만에 꺼내볼까? 띠링! 크크크! 야, 고등학교 것만 읽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읽어봐. 나의 성장서사를 읽는 기분이다. 그 후로도 띠링띠링띠링 신난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됐죠. 처음엔 시큰둥했던 저도 점점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곧장 컴퓨터를 켰고 제 생활기록부를 내려받았죠. 그래, 이 파일은 희미해진 내 어린 기억을 되살려줄 거야.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쩌다 예전 이야기가 나오면 아빠는 어린 시절의 저를 꼭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고제비. 우리 딸내미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제비로 유명했지. 어쩜 그리 하고픈 게 많은지. 맞아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저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 기질이 있었죠. 학교에 있는 대회란 대회는 모두 참여해야 했고 줄넘기, 가창시험 등등 점수가 매겨지는 거라면 기를 쓰고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신은 저에게 용기와 열정을 주시고 재능만은 주시지 않았답니다. 초중등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니 영어 경시대회, 독도사랑 표어짓기 대회, 독서경시대회, 그 외 다수 모두 입상하긴 했지만 아이고, 1등인 최우수상은 빵개. 모두 장려상과 우수상을 받았네요. 게다가 기록부에 매일 아침마다 줄넘기를 연습했다고 적어주셨는데 줄넘기 인증제에서 통과한 급수는 2급. 222. 어린 시절에 저는 정말 세컨드의 삶을 살았네요. 인상의 달리기. 그렇게 늘 2등의 삶을 살던 어린 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때는 중2. 많은 학교가 그렇듯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맞아 대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부문은 표어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였죠. 저는 그나마 가장 자신 있는 표어쓰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에도 글쓰기에도 재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잖아. 이번에 학교폭력 예방 글쓰기 대회 참가자가 아주 적어. 표어 말고 글쓰기 부문을 노려보는 게 어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야. 그렇게 저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아주 문학적인 대서사를 지어냈고 드디어 제 인생 첫 1등,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 저에게 최우수의 DNA가 심어진 걸까요? 골든벨 대회 1위. 영어 말하기 대회 최우수상 등 더 이상 2등이 아닌 1등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콘의 말도 안 돼. Yeah. Good morning, love. 같은 우국기 쳐. 또 너의 미소로 아침에 연걸 알아. Wanna let you know. 세상은 모를 걸. 너의 아름다움은 지구에는 없단 걸.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나만 갖고 싶어. Nonsense. 말이 안 돼. 이런 너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있던 것부터.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 네가 웃을 때 세상이 밝아져. Girl, you are so beautiful. Yeah. me crazy. Hot time body, goddamn right. We wonderful, car like Bonnie and Clyde. Ride or die. 내게 필명 지옥도 온상인데 시간을 돌려 내 사축이게 You know I like it like that. Why not baby. 바람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 네가 웃을 땐 세상이 밝아져 Girl you are so beautiful more than you ever know 넋을 놓고 있다가 또 말도 안 돼 어쩌 이리 예쁜 사람이 아이고 생기 부리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생활기록부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가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적어둔 문서인 거잖아요. 다시 꺼내보니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기억들까지 너무 잘 기록돼 있더라고요.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나를 관찰해 주셨구나 하고 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라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몇 쌍의 눈과 몇 개의 심장과 얼마나 많은 따뜻한 손길이 도와주었을지 생각해보니 새삼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의 기록부를 읽어보니 알겠어요. 제가 더 힘차게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은 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도 남는 시간에 생활기록부 읽어보는 거 어떠세요? 스스로가 더 애틋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박예린, 음향은 김태환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하지민 쌤.